조선해방 71세 즈음에서 주조 러시아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종했습니다. 화환 진종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해외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안토니 주교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교회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종된 다음 참가자들은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은 지방에 있는 해방탑, 소련군 동상, 열사묘, 추모탑에 꽃다발들을 진종했습니다. 한편 총진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 성원들이 총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종했습니다.